불이 타오르듯 빛 속에서 널 찾았어. 되찾은 삶의 이유 그 찰나에 뭘 봤을까. 네 향기가 모든 걸 잊게 해라. 갈 길을 잃어야만 만날 수 있는 이름. 본능을 따라간 기적 되겠다. 내게 유일해 뭐가도 바꿀 수 없어. Colorful한 너에 대한 환상에 빠져 박자에 맞춰 world. Slow it down down down you 지적인 아름 down down down 우린 어떤 마음감이 형용할 수 없어. 그게 뜨거워진 나를 느껴봐 right now. I love your way. 갈 길을 잃어야만 만날 수 있는 이름. I love your way. 본능을 따라간 기적 또 바꿀 수 없어. Diamond for ya, Diamond for ya. 넌 나의 전부야, 내가 살아가는 이유야. Diamond for ya, Diamond for ya. 시간 속에 활짝 피어나 내가 만들어낸 멜로디. 너와 함께 한다면 두려울 게 없어. 난 그 투명하게 비치는 내 맘 속에 조금씩 Diamond for ya.